リディオ。하구여러분안녕하세요오늘의리더이가은입니다오늘의리디오는오늘부로5회를녹음하고있는데요그저께내린비로인해꽃들이거의떨어지고이번주부터는우리가본격적으로시험기간을맞이하게됐는데요너무아쉽네요그래도월요일의시작을오늘의리디오로마무리하며활기찬한주를함께보내보도록합시다고된삶에무너지지않고의미있는삶을사는지혜를담은책으로전세계를열광하게했던조던피터슨작가의책과함께따끈따끈한신작을함께가져와봤습니다다들어떤내용이담겨있을지기대가되실것같은데요저번주월요일업로드되었던오늘의리디오에서는기적의아침을통한자기개발트렌드를이끌고있는미라클모닝과2030세계속흥미로운4차산업혁명이야기를담은2030축의전환을소개해드렸었습니다그럼오늘은전세계독자들을열광시킨인생법칙을함께알아보러가실까요오늘추천드릴책은조던피터슨작가의신작질서넘어와12가지인생의법칙입니다오늘의리디오는김진선기자이현지엔지니어와함께합니다그럼여러분함께리디오주파수맞추고올까요리디오주파수는조던피터슨작가의12가지인생의법칙에맞춰볼게요이책은2018년전세계를뒤흔든전하버드대심리학과교수조던피터슨의불확실한인생을꿰뚫는최고의명강의로유명한데요피터슨교수가밝혀낸12가지인생의법칙은거창하다기보다우리피부에와닿는이야기로더욱공감을유도했다고합니다어깨를펴고똑바로서라세상을탓하기전에방부터치워라당신에게최고의모습을기대하는사람만만나라등인생의진리를심리학생물학신화철학종교등을바탕으로써내려간책인데요미국과캐나다영국독자들을비롯해전세계에서피터슨현상이라는말이생길정도로파급력이대단했고200만부가넘는판매부수를기록했다고합니다작가피터슨은하버드대교수시절부터학생들에게큰인기를끌었는데요여러학문을자유자대로넘나드는박식함과부드럽지만거침없는카리스마가청중들로하여금몰입할수밖에없게만든다는점이바로피터슨현상의근거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피터슨의말중에서가장눈에띄는것을하나꼽자면바로행복을추구하지말라라는말인데요보통인생의의미를행복이라생각하고행복하기위해서어떻게삶을살아가야할지에대한고민이깊어지는요즘이말은센세이션하고신선한충격을가져온것같아요그가말하길행복이삶의목적이라면불행해졌을때인생은바로실패한것이되어버린다따라서그의인생의절대적인진리중하나는인생은고통이라는점을역설하고있는데요인생은혼돈과질서그리고혼돈과질서를중재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인생그리고우리존재는질서와혼돈익숙한것과모르는것사이의상호작용을통해만들어지는데항상둘의균형을맞추기위해노력해야한다인생의의미는혼돈과질서의경계선에있다둘사이의조화로운경계를찾아야한다그래야최악의시기를지나고있을때에도쓰러지지않고견딜수있다여러분도험난한인생의바다를현명하게항해하는법에대한흥미로운글을읽고싶으시다면우리같이이책읽어봅시다지금까지조던피터슨작가의12가지인생의법칙이었습니다그럼이어서두번째로주파수를함께맞춰볼까요두번째주파수는조던피터슨작가의올해신작질서넘어입니다이책은앞서살펴본책인12가지인생의법칙의완결판이라고볼수있는따끈따끈한신작인데요출간즉시미국캐나다 영국, 호주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더 와닿는 이야기로 지금의 독자들을 감동시켰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전작은 글로벌 피터슨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파급력이 컸는데요. 어설픈 위로 대신 현실의 냉엄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라고 주문하는 그의 메시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법칙은 삶의 진실이라는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했고 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고백도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질서 너머를 지필하기 전, 즉 후속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터슨의 부인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연이어 닥치게 되면서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인생을 덮친 혼돈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담금질하는 계기로서 보다 확장된 사유를 이번 책 질서 너머에 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왜 질서 너머인가? 라는 질문을 준비해놓고서 책 읽기를 시작한다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존재했던 부분에 대한 본인만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고 추구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니까. 질서는 혼돈의 해독제가 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것, 얻은 것에 안주한다면 아무리 어렵게 얻었던들 그 질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당신은 한 발을 질서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로 그 밖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디뎌야 한다. 혼돈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지만 더 나아질 기회와 가능성도 거기에 있다.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 작가의 질서 너머였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담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시험 기간이 시작될 시기가 벌써 다가와서 저희는 앞으로 2주간의 기간 후에 만나뵙게 될 것 같은데요. 2주 후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사유의 힘을 위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리디오 다섯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 시험 기간 파이팅 하시고 우리는 2주 뒤에 만나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